진짜 긴장돼 죽겠네. 굳어버린 내 슬픔 이러다가 말짱 광야 실수할래 나 몰라. No more next chance, just do it. 하이 날씨도 좋은데 잠깐 좀 거릴까. 약간 좀 내 말 좀 just for you. I 튕기지 말아줘요. Oh, 떠나 말란 할게요. 머리부터 발끝 아니 내 심장 playlist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